대문밖 골목길에 흙으로 물꼬를 막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찢어서 종이배를 띄웁니다. 연필에 침을 발라서 꾹꾹 눌러쓴 철수와 영희와 바둑이, 산수 시간에 배운 덧셈 뺄셈, 이들 모두 이 종이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갑니다. 어릴 적 비오는 날에 뛰어보낸 그 종이배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종이배 접는 법도 까마득해졌네요. 옆집 꼬마한테 새로 배울까봐요. 그래서 비오는 날 큰 여자가 소매 걷어붙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종이배를 띄운다면 남들이 웃을까요? 올해는 장마가 좀 일찍 찾아온다고 하죠. 비의 양도 예년보다 꽤 많다고 하는데요. 장마 하면은 꾸물꾸물한 하늘에 덥고 습한 날씨, 짜증부터 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 하면은요, 어감도 참 좋고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요.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여러분은 그 종이배 접는 방법 기억나세요? 서울 세종고등학교 2학년 김준성 군이 신청하신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오늘 첫 곡이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아직도 일기예보하는 줄 아시나 봐요.

너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아니? 실루엣? 초호화 순정 작가들의 만화와 국내의 연예 기사가 가득한 여성들만을 위한 잡지야. 어머, 여성들만을 위한 순정 만화 잡지가 있었니? 그럼, 나 같은 감각파 여성을 위한 잡지 월간 실루엣이야. 매월 24일 사점에서 볼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실루엣 꼭 확인하라고. 도서출판 청조.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졌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순정 700-8788. 조月조娘신저하오조조在단地上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 붉은 수수밭 중에서 고량주를 다 만들고 나서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술 짓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중국 영화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사람들, 이른바 제5세대 감독들이라고 불리우죠. 시진, 장이모, 첸카이거, 이런 제5세대 감독들이 세계의 영화계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80년대 초였습니다. 이들 5세대 감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까지는 장이모 감독이 해외에서 중국 영화를 알리는데 앞장쓴 그런 덕이 크죠. 하지만 거기에는 첸카이거, 새로운 중국 영화의 미학을 완성시킨 이런 감독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첸카이거 감독은 황토지, 아이들의 왕, 그리고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현희의 인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국인의 삶을 다양하게 그려냈는데요. 거기에는 서양인이 그려낼 수 없는 동양만의 미학이 훌륭하게 담겨있죠. 그런 첸카이거의 활약은 마침내 올간내에서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번 작품 패왕별이는 첸카이거 그 개인적인 영화 여정에도 한 획을 그을 전망입니다. 우선 보면요, 이 영화는 홍콩 영화사인 탐슨 필름의 돈으로 제작이 됐고요. 공리와 장구경이라는 스타들을 주연으로 쓸 수 있었고요. 또 중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깐느를 정복함으로써 제5세대 수장으로서 첸카이거는 그 자리를 되찾은 셈이 됩니다. 아, 패왕별이, 영어 제목은 Adieu My Concubine인데요. 이 제목은 초패왕 항우와 그의 애첩 우미인의 일대기를 극화한 북경 오페라, 즉 경극의 제목과 똑같죠. 영화는 경극 패왕별이의 두 주인공, 패왕과 우미인 역을 맡은 두 남자, 접이와 소루, 그리고 그 두 남자 사이에 끼어드는 숙명적인 여인 국선, 이들이 엮어내는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그려냅니다. 你的情绪我无法捉摸，两颗心又怎么能相通？我的心事你似懂非懂，爱情的事仍无法猜透，未来的路又该如何去走？算了吧，好吧，为何还要留恋梦中？算了吧，好吗，人生终究还是一场空。我的心事你似懂非懂，爱情的事仍无法猜透，未来的路又该如何去走？ 你说的话我永远不懂，네가말하는거나는영원히이해할수없다。영화《표왕별의》중에서이종성이부른뽀동이해하지못한다였습니다。장풍의가연기한소루와장구경이연기한접이이들의만남은눈보라가지던북경의한노천시장에서맺어집니다。생활고에지친접이의어머니는마침시장터에서공연하는경극패들을보게되죠。그리고극단의사범을만나서접이를걷어달라고부탁을한뒤에는울부짖는접이를뒤로하고떠나갑니다。소루는이신참접이에게장난을치려는아이들을말리고그에게잠자리를마련해주죠。여자같은아이접이와패왕같이용기있는아이소루그들은이렇게만납니다。접이는극단생활에잘적응하지를못합니다。아크로바트연기를포함해서춤과음악이것들을다배워야만하는경극이라서사범들의지도는아주혹독하죠。그래서어린아이들은도망갈궁리만합니다。하지만소루만은이런사범의혹독한벌도즐거운듯이받아들이곤하죠。극단생활이지긋지긋하기만한접이에게그는참이해할수없는인물이었죠。특히접이는우민의역할을해야만하는데요。그역을하기위해서는자신을진짜여자처럼생각해야만했죠。그러던중접이는동네패거리들이극단에몰려온날몇몇아이들과함께탈출합니다。소루가그들앞을막아서게되는데요。그는접이를보고는길을비켜주죠。도망을쳐서이곳저곳을둘러보던접이와다른아이는우연히경극이공연되고있는극장에갑니다。그곳에서는패왕별이가상연되고있었고접이는경극에열광하는관객들을보고눈물을흘리죠。그리고다시극단으로돌아갑니다。하지만극단에서는소루가애들을풀어줬다는죄로 사범에게 매를 심하게 맞고 있었습니다. 저비가 다가가서 자기 잘못이라면서 매를 청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매 맞을 일이 겁이 나서 목을 매 죽어 있는 또 다른 도망갔던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영화 패왕별이 중에서 패왕과 우희 그리고 병사가 나누는 패왕별이 그 경극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시끄럽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있잖아요. 홍등이라는 영화요. 그 영화에서도 그 둘째 첩인가 셋째 첩이 이 경극 오페라, 북경 오페라의 한 장면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들었어도 참 시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 창극이나 판소리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겠지 하고 생각 한다면 이 패왕별이 장면도 조금은 애정을 가지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비와 소르는 경극계의 스타로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우민역에 몰입한 결과 저비는 정말로 극중 패왕인 소르에게서 극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애정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소르는 술집 기생 국선에게 빠져서 그녀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전날 저비는 무너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부호를 만나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저비는 소르를 찾아가서 결혼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전에 선물 받았던 칼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일본군이 북경에 진주합니다. 소르는 일본군에게 체포돼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선은 저비를 찾아가서 소르를 구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저비는 그러면 소르 곁에서 떠나라고 요구했죠. 저비는 일본군 장교들이 모인 곳에서 연기를 보여주고 환심을 산 뒤에 소르를 구해냅니다. 하지만 소르는 다시는 연기를 안 하겠다면서 국선의 곁에 머물지요. 마약과 술, 여기에 젖어 사는 저비, 그리고 문화 혁명이 시작됩니다. 소르와 저비, 국선, 이들은 광장에 끌려 나와서 서로의 죄를 고발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강압에 못 이긴 소루가 저비의 죄를 털어놓죠. 일본군 앞에서 공연을 했다. 마약을 했다. 점차 미쳐버린 듯이 저비의 죄를 말하는 소루. 그러다 저비도 일어나서 국선의 죄를 고발합니다. 광기 어린 듯한 이 세 사람의 모습. 그리고 역사는 흐릅니다. 이제 노년이 된 소루와 저비는 청소 중인 경극 공연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둘만의 공연을 시작하죠. 몇십 년간의 사랑과 증오를 풀어버리기라도 할 듯이 저비는 극중의 오미인처럼 자신이 이전에 소루에게 선물한 그 칼을 빼어들고 스스로를 찌릅니다. 영화 패왕별의 중에서 듣습니다. 이종성, 임학년의 노래 땅아의 이청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올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 패왕별이, 그 중에서 땅아이 총왕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숨겨진 걸작 시간에 패왕별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영화 음악에 얽힌 그 뒷얘기 알아보는 시간이죠. 서남준 씨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늘 듣는 그 음악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의 예술적인 영감의 소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은 그 사람의 그 일상생활, 또 삶의 편리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죠. 네. 이를테면 쉬운 얘기로 만약 쇼팽이 그 조르주 상드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던들 그렇게 많은 네. 명곡들이 탄생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확실히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듣는 음악이라도 사실 그 음악의 배경을 알고 보면 아주 뜻밖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신들이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음악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골프, 요즘 우리나라 골프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사정바람에 뭐 좀 주춤합니다. 골프 열기가. 골프장과 그 음악, 특히 영화 음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네. 사회적인 문제에선 뭐 골프장 하면은 벌써 위화감부터 네. 느끼는 분이 있는데 더더구나 음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도요, 음악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희귀한 예지만은 네. 골프장에서 태어난 명곡도 있어요. 그래요? 좀 신기한 경우지만은 네. 뭐 엄연한 그 음악사에 나와 있는 얘기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영화 음악인데 사실 이제 제가 전해드릴 그 주제가 되는 일기와 음악은 영화 이전부터 사랑을 받았었어요. 네. 한편이 영화를 통해서 더욱더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아무튼 그 음악은 분명히 골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1913년의 어느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랄까 외세의 그 열강에 네. 그 많은 호시탐탐하는 그 침략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스코틀랜드는 군악대가 옛날부터 유명해요. 네. 그 F.J. 리게츠라는 스코틀랜드 군악대 지휘자가 한 골프장에서 한그렇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게츠 소령이 마침 그 페어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골프장에 나가보면은. 네.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제 말씀 듣고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질지랍니다. 골프 치시는 분은 이 방송 듣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글쎄, 뭐 혹시나 해서 말이죠. 네. 아마 계실 거예요. 분명히 네. 몇 분은. 근데 이 페어웨이라는 곳은 그 잔디 구역이에요. 네. 티와 퍼팅 그린 그 왜 편편한 잔디 네. 치기 그걸 퍼팅 그린이라는데 네. 그 전에 나와 있는 그 잔디 구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소령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근처에서 웬 대령 한 사람이 골프공을 이제 연습자세 몇 번 가다듬더니 멋지게 이제 후려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골프장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골프 치지 않는 구경꾼들은 골프장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죠. 왜냐면 어디선가 그 날카로운 볼이 날라와서 맞게 되면 굉장히 그 치명적인 네.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내에서도 지금 그 사람처럼 자기가 골프공을 후려치기 직전에는 골프 에티켓 하나로 for라고 외치게 돼 있어요. 네. 외국에서는 영어를 네. 쓰는 나라에서는 꼭 스윙에서 치기 전에 for 하면 네. 전방주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치겠으니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주의하라고. 네. 대개는 다 열이면 열 사람 그렇게 for라고 외치면서 네. 공을 멋지게 네. 칩니다. 그런데 리게츠 소령이 봤더니 그 사람이 분명히 골프를 공을 치기 직전의 자세였는데 for라고 외치기 전에 외치는 대신 느닷없이 아주 큰 휘파람 선율을 세 차례인가 불어대는 것이었어요. 네. 하도 그 휘파람을 잘 불고 또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마침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쳤겠죠. 근데 리게츠 소령은 자기가 군악대 있으니까 군악대 대장이니까 네. 그 사람이 부은 그 휘파람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네. 몇 소절 안 불었는데 전주부터 시작해서 멜로디의 중간 부분까지가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리게츠 소령은 자기의 그 자작곡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자기 군악대 쓰기 위한 행진곡을 작곡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가 때마침 골프장에서 웬 그 골퍼가 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그걸 악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게츠 소령이 이것을 발표한 것이 1차 대전 중이었어요.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전선에 나가면서 누구나 그 리게츠 소령이 악보화시킨 그 멜로디를 불면서 다녔어요. 뭔가요? 그 다음에 네. 이 휘파람 선율은 네. 2차 대전 때 이를테면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네. 인도네시아 여기 주둔한 영국군들이 또 즐겨 불렀죠. 그런데 예. 악보로는 리게츠라는 말 대신 케네스 엘포드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되면 특정한 영화를 생각하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소름이 돋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들려온 휘파람 소리는 너무나 처량한 소리였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선 휘파람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구, 애금 허려 마무나고 도착 이탔습니다. 월. 어구로. 가리마스. 휘파람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콰이강의 다리에 그 유명한 휘파람 일화였군요.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네. 도중에 눈치 빠른 그 영어음악 팬들은 틀림없이 이 멜로디 떠오른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선율이에요. 이것이 1913년에 어느 날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에서 탄생한 휘파람의 선율입니다. 네. 근데 누구나 다 이 휘파람 선율 들으면은 니콜슨 대령이 인솔하는 영국군이 비록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군인의 긍지를 잃지 않고 대우도 정연하게 휘파람을 불면서 행진에 들어가는 그 장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특히 왜 이 사람들이 수용소에 도착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대목에서 카메라가 포로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쭉 흩어나가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발을 잡는 장면 있죠. 그때 그, 기억이 안 나는 그 대목에서는 하나같이 구두가 다 떨어졌어요. 예. 밑창이 너덜거리고 발꾸락이 삐져나오고 그러면서도 휘파람에 맞추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 지칠 대로 지친 마치 그 포로들의 송장 같은 표정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운지 그래서 이 휘파람 선율만 생각하면은 누구나 다 포로 수용소의 영국군 포로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여유 있고 낙천적인 환경인 골프장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리게츠 소령이 네. 케네스 알포드라는 이름으로 악보를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에 쓰여지기 전에 1차 대전과 2차 네. 대전 중에 널리 알려졌는데 때때로 2차 대전 중에는 영국군 군인들이 이 선율에다가 나름대로 병영 생활에서 익숙한 노랫말도 붙여서 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나 이 음악이 정말 널리 알려진 것은 1957년에 말콤 아놀드라는 영국의 작곡가가 케네스 알포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악보를 구해서 영화에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됐죠. 네. 이 리게츠 소령은 1944년 타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작품이 전 세계적인 애창곡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예.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종료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이 음악의 선율은 뭐 지금도 남아서 이렇게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분명히 콰이강의 다리 행진곡의 그 본 이름은 B-O-G-E-Y 그러니까 보기로 나와 있어요. 커널 보기 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기라는 것은 골프 치시는 분들만은 아실 거예요. 골프 용어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저는 사실 골프를 치질 않아서 네. 물어보고 왔어요. 네. 주변에 골프 치는 친구한테 무슨 뜻인가요? 보기 아느냐 했더니 네. 아 그렇대요. 왜냐면 골프 용어로는 뭐 이 기준 타수보다 한 게 많은 그 타수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뭐 필드에 나가서 골프치를 휘둘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 있게 들리진 않는데 네. 아무튼 커널 보기 마치라고 한 그 보기는 사전에도 골프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보기가 영국 군내에서 통용되는 슬랭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보통 아마 남자분들은 실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면요. 상관이 시키는 일 제대로 못하는 아주 못난 병사들 보고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네, 고문관 얘기 들었어요. 저 친구 고문관 같다면 네. 그냥 열외로 따돌림 받죠. 그런데 예. 영국 군내에서는 네. 커널 보기 하면은 고문관으로 불려요. 아, 그래서 예, 병사들이 늘 쓰는 재미있는 말인데 네. 아무튼 리게츠 소령이 1913년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이 곡의 선율을 처음 들어서 악보화했다. 그래서 보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골프 용어가 제목이 됐다는 설이 있고 네. 또 다른 설은 영국 군 내에서 젊은 네. 병사들이 고문관을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커널 보기라는 네. 이름이 붙여졌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두 개의 설이 모두 다 통용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커널 보기 마치는 이제 6월달입니다. 네. 이 선율을 들을 때마다 군인 정신이라든가 군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곡이 지닌 어떤 필연적인 그 음악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요즘에 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느니 커다란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군가와 골프장 참 어울리지 않는데 거기에 또 영화 음악까지 이 삼각형이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또 이렇게 다 모였는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하튼간 여하튼 이렇게 멋있는 선율이 탄생을 했군요. 자 마지막으로 들을 음악은 예 이번엔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대신 네. 미치 밀러 합창단의 코러스로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네. 사실 뭐 옛날에는요 이 밤 시간에 우리가 휘파람 불거나 하면 어른들이 맞아 뱀 나온다 예, 귀신 나온다 기침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뭐 어떻습니까?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하이눈의 테마 Do Not Forsake Me 헨리 맨슨 약단이었습니다. 대구 덕원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진이 지금 제 손 안에 있네요. 늘 편지해 주시는 분이죠. 임종철, 성기혁, 김지훈 학생 그리고 지훈 학생의 짝, 대화 뭐 이래가지고 옆에 사진에다 전부 설명을 붙여주셨네요. 이제야 얼굴을 알았네요. 참 궁금했었거든요. 자,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은평구 응암일동의 최은실 양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마이걸 중에서 Saturday in the Park입니다. 4th of July. 대구의 지니 씨, 친구 선아 생일 축하곡으로 어땠어요? 영화 마이걸 중에서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였습니다. 계곡 노래를 듣다 보면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Saturday in the Park, Saturday in the Park 이 부분은 저는 항상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데요. 그 뒤에는 그냥 얼버무리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르세요. 안 그러시죠? 서울 개포동의 이경희 씨.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된 친구에게 이 곡을 띄워주고 싶다고 하셨죠.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먼저 브루노 간츠가 낭독하는 피터 한트케의 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베를린 천사의 시 테마 띄워드립니다. 시간이 없네요.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최민 씨, 친구 민석 씨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 Als das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Als das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